조선에서 자연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한 분산형 통합 체계가 전력 생산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. 국가과학원 자연에너지연구소와 라선 모란무역회사가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이 체계는 지난 시기에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체계와는 달리 값비싼 축전지를 전혀 쓰지 않고 태양빛, 풍력, 소형수력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국가전력계통망에 생산 인입시키고 필요한 때 받아 쓰는 방식으로서 전력을 보장할 수 있게 합니다. 또한 전력 관리를 자동 조정함으로써 연간 수천 공수의 노력을 절약하는 등 많은 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